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. 너의 상처는 날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 그루스의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. Boy with love.